끝까지 웃음기 없이 시리게 차가운 너에게 표정까지 내가 잊을 수 없는 걸 온통 바랬던 풍경 속에 두 사람 그래 내게 남은 걸 이별이던 순간 그 순간의 기억 파랗게 멍든 맘을 감춰줘 하얀 아침이 난 싫어졌어 세상이 선명해지잖아 나에게 햇살도 사치야 파랗게 물든 맘을 가려줘 까만 밤이 오면 편안해져 어둠이 다 덮어주잖아 나에게 꽤나 큰 위로야 I'm the blue, blue, blue, blue Oh, I'm the blue, blue, blue Cause I miss you now 결국 너